얼굴 한번 가면 모두 눈치 나를 두고 어디 가느냐. 멍들고 지친 세월 떠나보내고 사랑하며 살고 싶은데 세상살이 지친 마음 씻어버리고 사랑주며 살고 싶은데 가지를 마라 내 청춘아 가지를 마라 가지를 마라